주지 마라 정을 주지 마라 몇 번 또 몇 번 말했을 때 그땐 그땐 몰랐다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인 줄 나는 몰랐다 쉽게 말을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후회 후회뿐이야 사랑은 쓰디쓴이 스킨이야 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인 줄 나는 몰랐다 정이란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만 미련뿐이야 정이란 쓰디쓴 위스키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후회 후회뿐이야 사랑